우리공화국의 대외정책 중 입장을 밝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최근에 중국의 신화통신, 신화망, 환구망, 중국보도망, 이집트신문들인 알미소리 알야움, 알파즈로, 미국의 UPI통신, 인터넷 웹사이트 구글뉴스, 인터넷 홈페이지 리디트, 볼스카 인터넷 홈페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과의 친선협회 볼스카 지부, 브라질 주체사상위원 연구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보도했습니다.